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6 폐막식이 7일 평양의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출품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 최신성 정보통신연구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위들이 2016년 정보화 모범단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단위들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제품으로 평가됐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의 증서와 메달, 우승기 등이 수여됐습니다.